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장건 71돌세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티 동지가 6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 그리고 혁명위협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종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난 71년간 형제적 조선인민은 주체사상과 선군노선의 빗발따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의 전치물을 보유하기 위한 용맹하고 과감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커다란 성과들을 끊임없이 전면적으로 이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두 나라의 리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 협조관계 발전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